바람이 불어 그 오래전에 바람처럼 바람이 불어 넌 먼 곳을 보고 내가 널 바라보던 그날처럼 바람이 불어 술잔을 든 너의 있어도